철학 기본 개념들에서 가치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거기 넘겨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가치란 무엇인가 두 번째 페이지에 맨 밑에 챕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존재는 그거군요. 찾으셨어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존재는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든 또는 정신적이든 간에 일정한 위계의 차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계의 차별을 일반으로 가치라고 한다.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가치가 뭐냐? 그럴 때 위계의 차별이에요. 위계의 차별. 페이지가 어딘지 모르셔가지고 페이지는 안 보이고 글씨 너무 작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나 이해, 취미나 관심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를 인지하고 선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의 위계의 차별은 그 존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그 존재를 평가하는 주관과의 관계에서 제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계의 차별을 말하는 거고 그 위계의 차별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가치의 개념은 평가하는 주관의 요구와 평가되는 객관과의 상관관계 그렇게 돼 있죠.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해도 나에게는 가치 없는 것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다이아몬드 반지 가치 있어요? 유경 선생님 다이아몬드 반지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아, 이 갈등되는 이 질문. 아니라고 정치적으로 대답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아, 아니에요. 아니라고. 예. 서브는 아예 기다고 말씀을 집에 가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가, 물건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물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는 있을 수 없고, 그것을 평가하는 주관의 요구와 평가되는 객관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정의된다. 그랬을 때 이게 가치에 관한 일반론이고 그 다음에 철학적 가치론이 주로 다루는 것은 윤리적 가치, 예술적 가치, 종교적 가치이므로 이것을 인간의 의지와 감정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가치 개념을 더욱 좁게 정의한다면 여기 주관의 의지나 감정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실제적 또는 관념적 대상의 위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읽은 부분이요. 주관의 의지나 감정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실제적 또는 관념적 대상의 위계. 이게 말하자면 가치에 해당합니다. 왜 제가 이 가치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느냐?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쇼펜하우어나 니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치론의 문제에 붙어 있어요. 우리 근대 철학자들은 뭘 아느냐 그럴 때 인식론, 뭐 머리, 우리 합리적인 이성으로 아느냐, 감각적인 경험으로 아느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데카르트의 인식론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는 현대 과학을 가지고 딱 평가하면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칸트도 감각이 죽고 감각으로는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걸 우리가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저기 질서를 맞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뇌과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논박이 돼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또는 도덕 감정이 있느냐 뭐 도덕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니체나 쇼펜하우어나 또는 이제 니체의 뒤를 이은 그 사르트르나 이런 실존 철학자들 있잖아요. 또 지난번에 그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둘러싸고 왜 말이 많고 나는 니체 싫어하는데 왜 넌 니체 좋아해 이 자식들아 이 쓰레기들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는 이유가 왜냐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가치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월하다고 생각한 또는 그 사람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한 것들 있잖아요. 니체가 비난한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게 좋더만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 가치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근데 또 그 뒷받침하면서 얼마나 타당하게 그 논증을 전개하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자신이 처했던 시대에서 그 시대가 직면한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집어내고 또는 얼마나 통렬하게 그걸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얼마나 화끈하게 내놓았는가, 이런 것이 이들 철학자들의 의미와 또는 영향을 갖다가 따져보는 요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관의 의지나 감정의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어떤 얘기는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얘기는 다이아몬드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적 대상, 다이아몬드는 실제적 대상이죠. 실제적 대상 위계가 강요원에게는 다이아몬드가 하찮아요. 오히려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싼 고급 만년필이 더 뭐 말할 수 없이 그리고 또 뭐 좀 마음에 드는 만년필을 구했을 때 그 만년필로부터 그 얻어지는 그 주관적인 충족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가오와 폼과, 근데 제가 그 경험이 그 만년필을 펜 좀 잠깐 빌려줘요. 제가 진짜 아끼는 만년필을 이렇게 어디 갖고 다니질 않는데 우연한 기회에 어디 저기 출판사 사장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얘기하는데 뭐 만년필 얘기를 하다가 제 만년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날 제가 그 만년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출판사 사장이 이런 거 속으로 막 이런 미친놈이다 이런 막 욕 무한다 막 이런 그 사람이 이래 보는 수 있는 물건인데 저는 이게 무슨 모나미 150단 볼펜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 아예 패대기를 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놀랬던지. 옆에 있던 그 편집장, 그 출판사 편집장하고 저랑 같이 갔던 그런 저 또 있어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의 그 만년필에 대한 나의 그 애착을 아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 이런 거의 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관적 의지나 감정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사리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는 그 결단의 문제로 들어가게 돼요.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페이지 넘어가면요.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존재를 위계의 차별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위계 차별이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직면하고 있는 존재는 객관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를 갖다가 정의할 때는 항상 주관적인 관계 속에서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그것을 고려할 때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인 문제라 문화 문제 또는 그 오늘날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문화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령 원더걸스가 괜찮아, 소녀시대가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다 넓게 보면 가치론의 문제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가치론의 문제. 가치 자체가 기준이 없는. 예. 어떻게 위계의 차별을 아니, 그러니까 위계의 차별은 각자가 정하는 거라는 거죠. 네, 각자가. 주관이 각자가 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가, 그러니까는 현대사회에서는 각자가 정하는 것에 말하자면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든지 이것을 갖다가 기준을 마련해 보려고 해요. 그래야만 돌아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가령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값을 매겨서 파는 상품이 있잖아요. 상품. 상품에게는 그 상품에는 상품은 밸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스로 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라이스가 밸류를 가치를 그러니까 이건 가치라고 번역을 하고 이건 가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가격이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는 이데올로기예요. 이거는 그냥 생각이 있고 가격이 높으면 더 가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치가 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뭔가 가치 문제가 부딪혀서 가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할 때 또는 일정한 정도 합의에 이르려고 할 때 그때는 그 각각의 주관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또는 각각의 주관이 가지고 있는 위계질서의 기준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가격을 가지고 따져 물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가 가격으로 환원시키고 결국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많고 희귀할수록 비싸고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이게 이제 이른바 물신,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가치않게 생각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다만, 너무 개무시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임을 받으셨어요? 예.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유임을, 그거 두 번째 시간, 니체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충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옛날에 나온 책이라 요새는 이렇게 책이 안 생겼을 텐데, 칼 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헤겔에서 니체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요새 민음사에서 전에 한참 한동안 안 나왔는데, 요새 다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오늘 강의를 듣고 이제, 아, 그동안 이제 니체까지 딱 오면은 칸트부터 시작돼서 헤겔에서 일단 일단락이 된 독일 관념론 철학이죠. 그게 한번 정리가 되고, 헤겔에서 니체로 책 제목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헤겔 이후의 철학을 다루는데, 여기 헤겔, 니체, 그 다음에 이게 책의 부제가 뭐냐면 19세기 사상의 혁명적 결렬, 마르크스와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헤겔, 니체, 마르크스, 키에르케고르, 이 네 명의 철학자들을 다 다루는 셈이죠. 그래서 헤겔하고 마르크스, 니체,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한 쌍씩 되는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아, 난 모자란 것 같아, 좀 더 먹어야겠어, 뭐 이런 양반들, 뭐 난 부페 두 접시는 해야지 하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재미삼아서 읽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펴서 읽고 즐기다가 안 되면 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책을 한번 참조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은 이 책의 제2부, 지금 복사해서 나눠드린 거 있죠? 그럼 이 책의 제2부에 시민적 기독교적 세계 역사 연구라고 해서 시민사회의 문제, 노동 문제, 교양 문제, 인간성의 문제, 기독교성의 문제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말하자면 이른바 19세기 이후에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여기에 이르는 동안에 주로 거론된, 그러니까 철학적, 사회적, 정치적 이런 논제들이에요. 그 논제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시민사회 문제 안에 루소, 헤겔, 마르크스, 슈테이너, 피아케고르, 프루동, 토크빌, 소렐, 니체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소제목만 봐도 쏙 재미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자, 텍스트 391페이지 쇼펜하우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바로 그런 철학자였다. 바로 어떤 철학자였는지 그 앞페이지에 있죠.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쇼펜하우어는 낭만주의 서양 그랬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낭만주의의 철학자인데,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사실 철학적 체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낭만주의자들에게 철학적인 도색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숭아 도자가 아니라 색칠할 도자입니다. 그냥 페인트 칠이라고 그래야겠군요. 도색이라고 하면 요즘 워낙에 포르노라는 단어로 하고 일치됐었으니까. 낭만주의자들에게 철학적인 분위기와 어떤 원리를 제공하는 철학자로서 쇼펜하우어가 이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다시피 하나의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있어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이게 중요해. 쇼펜하우어 머릿속에서. 근데 이것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헤겔이나 칸트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 해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성주의자들이죠. 데카르트도 그렇고 흉도 그렇고 다 일단 감각 경험이 들어와도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뭘 한다 하는 것에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흉이 조금 안 그렇긴 합니다만은 쇼펜하우어에 오면은 이제 이 사람은 증명 안 돼요. 이거 증명 안 됩니다. 의지 중심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쇼펜하우어가 헤겔에 대해 가장 경멸하는 점은 이랬어요. 이 사람이 그 위에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오다시피 헤겔에 대한 반감이 아주 깊어서 헤겔이 가르치는 대학에서 자기도 강의를 하겠다. 근데 헤겔은 이제 정교수고 이 사람은 시간 강사였어요. 근데 독일의 학제에서는 이제 시간 강사는 이제 강의를 쫙 하면은 학생들이 몇 명 모이느냐에 따라서 먹어요. 인센티브 먹는 거였거든요. 별로 안 왔다고 하는 짠해. 근데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유산을 내려 물려받은 게 있어가지고 좀 먹고 사는 건 너무 좀 안 와갖고 열받았다고 하고 막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괴짜스럽고 변태스럽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한번 늙은 여인을 길에 계단에서 밀어가지고 뭐 불구로 만들어 생활비를 평생 책임지고 이렇게 아주 이 그래서 로버트 솔로몬도 이 쇼펜하우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철학자와 철학은 다르다. 여기 아니 나와요. 철학자와 철학은 다르다. 그래서 오라 오라 이렇게 오라 오라 철학자와 철학은 다르다. 알겠죠 유승희 학생? 그러니까 철학 선생과 철학도 달라요. 난 철학자는 아니지만 철학자라고 하면은 저기 철학사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철학자고 저는 철학 연구자 그냥 철학 공부하는 사람 그 정도인데 어쨌든 철학 선생과 철학도 다릅니다. 같은 철학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철학자를 좋아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팬클럽 회원들도 아니고 제일 짜증나 제일 짜증나. 난걔 싫어 그러면 그만이지 뭐. 어쨌든 쇼펜하우어가 헤겔에 대해 가장 경멸하는 점은 헤겔의 낙관론 즉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는 의식이었다. 그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쇼펜하우어는 헤겔에 대해서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는 의식이었다. 이것도 못마땅히 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헤겔은 인간의 이성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성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죠? 이성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기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뭔 이성이 있느냐 말이지. 봐라. 이성은 개뿔. 그러니까 그 이성이 발전하는 한, 이성, 그러니까 헤겔은 기본적으로 계몽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성이 몽매하면서 벗어나고 있는 한은 인류는 발전하고 진보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진보사관인데 그걸 경멸하죠. 그러니까 헤겔에 대해서 가장 경멸하는 점은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는 의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다 우리 이렇게 쓰는 거죠. 인류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세계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도 그럽니다만은 서양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감정은 좋지 않은 것, 이성이 좋은 것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인류만이 인간이 이성적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거죠.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세 줄 내려오면 자연세계의 일부인 우리는 우리의 경향성에 의해 행동의 동기를 자극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경향성 이거 있죠. 우리의 경향성 의지 자유의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충동적 의지 우리의 생물학적 의지 뭐 이런 거 있죠. 요게 쇼펜하우어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는 의식이라는 말하고 대립돼서 딱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현상기는 판타지일 뿐이다. 환상의 세계일 뿐이다. 환상의 세계일 뿐이다. 그죠? 환상의 세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것이 뭔가 좀 있는 그대로 실체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걸 갖다 이 로버트 솔로몬은 동양적 불교 사상을 갖다 불교적인 어떤 사상을 쇼펜하우어가 깊숙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쇼펜하우어와 불교 로버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오히려 서양의 학자 또는 서양의 지식인으로서 불교를 갖다 아주 깊이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의 텍스트에서 잘 드러내 보인 사람 헤르만 헤세예요.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 읽어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어릴 때. 지금도 그 감동의 영웅이 남아 있습니까? 네. 네, 저도. 저도 시타르타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뭐 내 인생의 한 권의 책 그런 꼭 시타르타를 그래서 얇아서 그것만 읽으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셔서 맨날 그것만 읽으신 그런 건가 했더니 저한테도 너 이거 읽어봐라 좋은 책이다 이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신 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77 되셨 32년생이니까 참 이상하신 게 이렇게 뭘 권유를 잘 안 하세요. 정신적인 침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침해가 아니라 침해요. 권유를 잘 안 하죠. 권유를 뭐 이런 게 어떻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늘 그게 조심스러운데, 근데 뭐 무슨 책을 읽어봐라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꼭 시타르타는 한번 꼭 읽어볼 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저는 뭐 아버지가 뭐 권하는 책 뭐 별거 있겠어요? 뭐 인생 따분한 교훈 뭐 이런 생각하고 안 읽었는데, 어느 날 무심코 이렇게 안방에 굴러다니길래 아버지가 또 보시, 이 책을 또 보시나, 외우시나, 뭐 시험 보시나, 뭐 해가지고 봤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헤르만 헤세, 그러니까 유리알 유이도 헤르만 헤세 작품이죠. 네? 유리알 유이. 맞죠? 베테 아니죠. 헤세 유리알 유이나 시타르타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헤세 그러면 데미안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헤세는 유리알 유이나 시타르타 굉장히 그 동아시아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유리알 유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적인 불교적인 세계관을 갖다 잘 드러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페이지를 넘겨서 392페이지. 아니 웬 삼국지의 장수처럼 여포 같아요. 여포. 등치가 좋고 여포. 쇼펜하우에게 의지란 인간에게만 특유한 것이 아니며 또한 각 개인이 각자의 고유한 의지를 갖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의지만 있으며 이 의지가 만물을 떠받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고유한 의지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392페이지요. 너무 많이 갔어요. 오직 하나의 의지만 있으며, 그 다음에 거기서 세 줄 내려오면요. 쇼펜하우의 의지는 궁극적으로 목적이 없으며 의지는 만족될 수도 없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이 말하자면 쇼펜하우가 말하는 의지에 관한 규정이에요. 쇼펜하우에게 있어 쇼펜하우가 말하는 의지라는 것은 하나의 의지만 있고 이 의지가 만물에 관철되어 있다. 만물이 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데 이 의지라는 건 맹목적이에요. 어디 방향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끝없이 의지만 해요. 그러니까 만족될 수도 없고 충족될 수도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드림이 있는 거예요. 계속 들이대는 의지. 그것이. 그리고 인간도 그것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그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지 옆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밑으로 땅으로 파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그때 의지에 따라 우리에게 우리가 그 자연 만물과 다 공유하고 있는 의지에 따라서 그 의지의 충동에 따라서 움직여갈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다시 세 줄 내려오면요. 두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에서 어떤 특정 욕구가 충족되면 우리는 다음 욕구로 이동하거나 혹은 그러기 전에 지루해진다.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은 의지에 가득 차 있다. 어떤 상황의 변화나 어떤 일시적인 만족도 우리의 끝없는 갈증을 가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갈증이 안 가시면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을 마셔야 되죠. 계속 충족되지 않아. 배만 터지는 것이지. 물살 찌는 거지, 물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맹목적이고, 어딘가 목적이 있어서 거기 가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쇼펜하우가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쇼펜하우 생각. 아주 그 뭐랄까 비관론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씁쓸하죠. 이렇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하찮은 존재가 돼버리죠. 참 아주 하찮은 존재가. 그래놓고 나서 이제 쇼펜하우는 불교의 사성체를 따라서 모든 삶은 고통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려면 아주 궁극적으로 고통을 없애려거나 또는 완화시키려면 부처의 가르친 대로 욕망을 버린다. 이렇게 욕망을 버린다. 욕망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가능치 않은 게 욕망을 버리겠다는 것도 욕망이잖아요. 불교에서 말할 때는 욕망을 버리겠다는 것도. 그러니까 욕망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값이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가 끊임없는 욕망이잖아요. 끊임없는 욕망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이 욕망을 그치겠어요? 인간이 아니어야 가능해진, 그죠? 요 갭이 있어요. 처방은 이건데, 욕망은, 인간은 욕망이잖아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욕망 아닌 구석이 있어야 욕망을 그침으로써 이걸 완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성립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체계적인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도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든 우리의 인간의 삶은 욕망, 의지와 그 의지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종식시켜야 하는데, 그 욕망을 종식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욕망하는 존재인 인간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이제 쇼펜하우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죠. 한 구석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성이, 99.99%는 욕망이고 0.0001%는 이성이다 라고 말을 했으면 도망갈 구멍이라도 하나 뚫어놨을 텐데 그게 없는 셈이 됐죠. 좀 안쓰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의 가르친 대로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가끔씩 우리가 그것을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39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인 완화제는 위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위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해관계를 떠난 무사의 경지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위적인 경험을, 뭔가 위적인 것을 경험을 딱 할 때, 우리는 어떤, 갑자기 그 무념무상의,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서고, 그때 가끔씩 욕망을 잃는다. 그렇다 해서 욕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쇼펜하우어 얘기죠. 쇼펜하우어 인간은요. 예. 고통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추구하는 게 고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얘기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고통을 끊임없이 그렇지 않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이렇게 쇼펜하우어 철학자잖아요. 사람은 그게 고통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죠. 끊임없이 의지만 추구해요. 갈증이 나요. 보통 지는 그러니까 한 단계 위에 있는 놈이에요. 끊임없이 의지를 추구해. 근데 아 여러분 그거 고통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지금. 그래서 지금 지는 벗어나 있어. 지만. 지 혼자. 그러니까는 아줌마들도 밀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막 계단에서 밀어떨어뜨려버리고. 고통을 추구하지. 예. 고통을 추구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이게 고통인 줄 모르고 추구하는 거라니까.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게 니들은 이게 고통인 줄 모르고 추구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의지는 계속 뭔가를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갈증이 나니까. 그것을 계속 갈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안 채워지니까. 자,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어라? 이게 행복이 아닌데. 알고 보면 고통인데. 끊임없이 갈증을 갖다 채우려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서 그걸 갖다가 딱 끊고 고요한 무념무상의 단계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사람들은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혼자 잘난 거예요. 혼자. 아 근데 서편하면 그러겠어요? 다들 그렇지. 철학자지. 아까 말씀드렸죠. 철학과 철학자는 다르니까. 혼자 잘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지점, 그러니까 질문하신 것에서처럼 요 지점. 모든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는 항상 욕구의 충족을 원하고 있고, 욕구의 충족을 끊임없이 해나가려고 해도 충족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그 욕구는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데 갈증에 시달리니까 또 충족을 해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딱 보니까 그거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더라.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 너희 여러분들은 고통입니다. 이렇게. 이게. 그리고 욕망을 종식시키세요.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내버려 둘 것 같은데 착하기도 하셔라. 저는 남에게 권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령 가장 일반적인 완화제가 미적인 경험인데, 그런 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씩은 이해관계를 떠난 무념무상의 경지를 가져오긴 하는데, 393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천재적인 예술가는 이런 무관심한 관조의 태도를 취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자, 천재적인 예술가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죠. 이 사람 역시 이제 그 갈증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욕망 덩어리에서 행복인 줄 알고 떠덕떠덕거리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한 발 올라서 있는 사람으로서 천재적인 예술가가 나오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미적 경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천재적인 예술가가 내놓는 어떤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미적인 경험을 보통 사람이 하게 되면 감상자와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과 감상하는 대상 모두가 변형된다. 이렇게 되는데 감상하는 대상이 변형된다. 이 얘기는 좀 제쳐두고 감상자가 변형된다. 변형이라는 말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 자체가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내놓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인간은 감성적인 의지적인 존재니까 그래도 해결책도 그걸로 나가려고 한 거죠. 그쵸? 그 지점에다 꽂으려고 했던 거죠. 그 영역에다가 가령 니들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통찰을 해봐 이렇게 말했으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단어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는 감성적인 영역을 통해서 적어도 인간의 의지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 의지의 영역과 제일 가까워 보이는 미적인 경험 이걸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뜬금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쇼펜하우어의 천재적인 예술가 그리고 미적 경험 이것에 관해서는 서양 미학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서양 미학 역사에서도 미학 이론에서도 쇼펜하우어의 그 미적 경험 이론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뒤다 보면은 그 천재적인 예술가는 무관심한 관조의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관심한 관조라는 말, 요 말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 의심스럽냐? 관조라고 하는 말은 플라톤적인 거거든요. 아주 그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것은 거기 보면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것을 갖다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같은 것 이런 걸 관조하는 것인데 과연 미적 경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하긴 뭐 합리적인 인식을 통해서 가능할지도 의심스러운데 미적 경험을 통해서 못하겠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쇼펜하우어는 천재적인 예술가는 무관심한 관조의 태도를 취하고 그것을 미적 경험으로써 내 보이고 또 감상자는 그것을 통해서 감상자의 변형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아주 원형에 해당하는 참다운 진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점에서는 이 사람도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뻔 했어요. 지금 이거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건 굉장히 이성주의적인 기획이거든요. 근데 플라톤의 이데아에 이르는 말하자면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남쪽 루트도 있고 북쪽 루트도 있잖아요. 또 다른 루트를 개척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플라톤의 책을 읽어봐도 플라톤의 이데아에 이르는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나타나질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뛰어 올라가는 도약이거든요. 탁 뛰어 올라가는 합리적인 논증이 잘 안 이루어지는 영역. 그래서 플라톤이 이데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신화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끄집어다가 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도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 이데아 같은 것, 이것에 올라가는 미적 경험을 통한 이데아로의 어떤 접근 또는 접촉 또는 도약 이것을 얘기했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모순이라고 예? 쇼펜하우어가 예. 모든 우리가 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이라고 하냐면 네? 천재적인 예술가가 추구하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거 다 마찬가지죠. 아, 그러니까 보통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하고 천재적인 예술가에게는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이게 고통임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천재적인 예술가. 예. 철학자는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들의 한계인데, 그리고 쇼펜하고 아무리 의지, 인간이 의지 존재라 얘기했다 해도, 이게 고통임을 안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고통임을 알고, 철학자는. 또는 천재적인 예술가도 이게 고통임을 아니까 무관심한 관조를 태도를 취하고 미적 경험을 통해서 이데아 같은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욕망 자체가 어떻게 무관심한 관조의 태도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잖아. 요 갭이 있다고. 철학자나 천재적인 예술가는 어떻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있으면. 아니, 당신은 인간 아니야? 왜 우리만 고통이고, 너는 그게 고통임을, 우리는 고통인 줄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당신은 그게 고통인 줄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네가 그 알았다는 것으로 도대체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0.0001%라도 이성의, 뭔가, 이성적으로 아는 영역을 인간에게 남겨놨으면, 철학자는 그 영역이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천재적인 예술가도 그 영역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듣보잡이지 이제. 철학자나 천재적인 예술가는 뜬금없는 인간들이라 툭 튀어나온. 플라톤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플라톤이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 근데 플라톤은 얘기하거든요. 어렸을 때 철탑선 연습 때는 예술 교육을 좀 하고 예술 교육도 뭐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뭐 너무 잔인한 거 읽히지 알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뭘 수학을 공부하고 기하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변증법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이데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쇼펜하우어는 그게 없어. 다 욕망을 추구한다. 행복인 줄 알고 있다. 근데 나는 그게 고통인 줄 알지. 이렇게 이씨 혼자 잘났어. 아니야 비켜. 우리 위로 가지고 계단에서 이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만한 철학이다. 오만한 철학.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하고 니체하고 좀 오만해. 니체도 이제 똑같은 질문이 니체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래 인간은 다 그래? 근데 왜 너는 뭔데? 그러면 난 귀족이라고 느끼지. 난 죄인이야. 차라리 해탈을 하라고 했어. 그렇죠. 왜? 그러니까 부처님 얘기를 덜 얘기하는 거야. 이제 부처님은 자 여러분 다 고행이죠. 저도 고행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버리스 밑에서 이렇게 부처 그 있잖아요. 막 갈비가 쫙 나온 거 있잖아요. 저, 아유, 제가 이게 불교 스님들한테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너무 현대적이질 않아. 너무 고통스러운 종교 같아. 불교는 이미지가. 네? 기독교는. 기독교는 좀 아싸리 하잖아. 피라도 나오지. 불교 부처님 바쁜 곳에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왠지 좀 이렇게 너무 힘드셔. 그 종교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 이게 더 이런,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부처님 말씀은 아 인생은 고해구나 해서 자기가 그걸 깨닫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돼. 부처님을 믿을 필요 없잖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수밖에 없지만 부처는 믿을 필요 없죠. 그냥 부처가 하신 말대로 해보면 되는 거야. 자 보리수 앞으로 갑시다. 보리수 밑으로 갑시다. 자 밥도 잠깐 굶으세요. 이렇게 가면 돼요.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그 아이 위대하신 말씀이죠. 저도 예전에는 제가 동국대학교 졸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교학교론 불교문화사를 이수를 안 하면 졸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철딱선이 없을 때 1, 2학년 때 그걸 했는데 3, 4학년 때 그걸 다시 읽어보니 참 훌륭하신 말씀 같아.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게. 그리고 누구나 다 이 길을 따라가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 기독교 신자지만 도대체 어떻든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십자가에서 뭐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뭐 저들을 용서하소서 뭐 당신이 뭘 안다? 알아? 뭐, 자꾸 이렇게 짜증나면 이게 네? 다 이루었다 뭐 이러니 뭘 이루었어? 죽었는데 뭐 우리는 어쩌라고? 제자들은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이 양반이 곧 뭐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온 마을을 다 돌기 전에 어?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바로 돌아가 보시니까 어쩌야 뭐 어찌 서로 막 지금 문자 휴대폰 있으면 야 어찌됐냐 그랬어요 알겠어요? 막 그 인터넷 카페에서 막 난리냐고 카페 운영자금 누가 내는 거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쇼펜하우어는 지금 철학자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자기는 알았다고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의지를 이야기하고 정서가 어떻고 감정이 어떻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철학자는 그것을 합리적인 논증으로 또는 최소한 그것이 그것님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성적인 판단을 최소한은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쇼펜하우의 책을 읽고 오 그렇구나 그러고 우리도 고통인 줄 알았어. 알겠어요. 쇼펜하우 알았어요. 이렇게 아르투어 알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인생이 고통이라 생각해. 그럼 쇼펜하우가 된 거야 이제. 그동안은 고통인 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오늘은 이 시간 이후부터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된 거야. 쇼펜하우가 원하는 바가 이거였을 거라. 알려주는 거죠, 쇼펜하우. 그리고 실제로 쇼펜하우의 책이 이 책 읽고 감동받은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고통이구나. 이제 욕망 그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넘겨서 394페이지를 보면요.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 약간 이제 쇼펜하우의 그 뒷담화가 좀 있죠. 비평가들은 쇼펜하우가 그가 하는 말과 달리 전혀 극욕적이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아우 이런 거 보면 좀 버트런트 러셀 이 인간은요 좋은 말 하는 적이 없어. 집 빼고 다 나빠. 버트런트 러셀 철학사, 러셀 철학사요. 사실 초창기 많이 초보자 때 많이 읽거든요. 영어책도 영어 공부도 할 겸 해서. 근데 지가 하는 얘는 진짜 편견 덩어리야. 버트런트 러셀 다 못마땅해 막.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을 굉장히 빈이 꽈서 하길 좋아해가지고 독설가잖아요, 러셀이. 아우 하는 말마다 그냥 가슴 팍 기하면 아다르고 어다른데 꽉 안 좋은 단어를 골라서 막 이렇게 써요. 나도 그러지만 미안해요. 그래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죽은 사람들 가지고 말이죠. 쇼펜하우가 좋은 와인과 화려한 저녁을 그리고 여자들을 즐겼다는 사실에 즐거워했다. 버트런트 왜 즐거워 또 지가 잔다리를 귀한 놈이야. 변태 새끼 같으려고. 샤이씨. 러셀 변태예요, 변태. 아니, 이런 말 조심해야 돼. 또, 앞뒤 맥락 딱 잘라서, 강요는 러셀을 변태라 한다더라. 실제로 그는 개인적으로 매우 의지적이었으며, 이 의지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떤 목적 의지적이었다는 얘기죠. 의욕을 가지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 성미가 고약한 것들은 말할 것도 없어 한 번은 늙은 여인을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해 그녀의 생활을 평생 책임져야 했던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접했던 당혹스러운 경우에 극단적인 일입니다. 철학자와 철학은 다르다. 이승희 학생. 네. 뚜렷하게 알겠어요? 네. 그동안 나에 대해서 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고 네. 철학 선생과 철학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둘게요. 네? 네. 학생도 물론이야. 학생과 철학 공부하는 학생과 학생은 달라. 네? 철학은 달라. 그러니까 뭘 배우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막 밀어 계단에서 막 나가는데 막 이게 누구 있으면 발로 차버려. 생활비를 책임질 자신만 있으면. 그런데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문단, 그 문단은 쇼펜하우의 영향. 요게 그러니까 참 재미있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양 철학에서 하나의 새로운 기획을 시작하였다. 서양 전통이 스스로 발견했던 지혜보다 더 나은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어떤 종합을 희망하면서 비서구의 철학을 진지하게 도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랬죠. 불교 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점. 서구 사상에 더욱 직접적인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여기 낭만주의자들은 예술과 미적 인식을 구원의 방법으로서 아주 진지하게 강조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만년의 쇼펜하우는 낭만주의의 철학적 연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 이제 아까 쇼펜하우가 천재적인 예술가가 나타나면 미적인 무관심적인 관조를 통해서 미적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걸 받아들여서 낭만주의자들이 예술과 미적인 인식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니체와 프로이트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쇼펜하우의 이제 말하자면 직방들이 직방. 내 방에서 공부한 애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니체하고 프로이트가 쇼펜하우의 방에서 공부한 애들. 제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내 방에서 공부하는 사람 이 표현 있잖아요. 그 표현이 이제 저희 선생님이 자주 쓰시던 교수에 가서 309호가 선생님 연구실인데 선생님은 이제 그 누가 저기 다른 사람들한테 저 자기 학생을 가리킬 때 뭐 내 제자라든가 뭐 내 학생이라든가 이런 말 잘 안 쓰시고 내 방에서 공부하는 사람 이러는. 내 방에서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안 했는데,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담배 폈는데, 선생님이. 내 방에서, 선생님 방에서 담배 피던 놈입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하고. 근데,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니체하고 프로이트는 쇼펜하우의 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무시되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존재. 여기 있죠? 의지적 존재로서의 인간. 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쇼펜하우 저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포이어바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것을 갖다 딱 이렇게 좀 털고서 감성적 존재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이제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이죠. 그렇죠? 감성적 존재. 근데 이제 인간이 여러 측면으로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칸트에서는 감성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고 헤겔에서 감성이 돌보아지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공존은 이성적인 것으로 다 귀결되잖아요. 다 그 고안을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을 쪼개놓고 보니까 감성적 측면도 있다, 의지적 측면도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의 철학자들은 아 나는 감성 중심이야, 포유 마음, 그다음에 의지. 이제 쇼펜하우가 얘기한 것을 니체나 프로이트는 말할 것도 없죠. 프로이트는 이제 의지도 아니고 무의식이죠, 거의 그죠? 의지. 근데 의지도 뭐 의식적으로. 인간의 의지라고, 쇼펜하우가 말하는 의지라는 것도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핸들링 해볼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것이니까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프로이트하고 니체는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라고 하는 쇼펜하우의 그 태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농구에서 그림이론을 발전시킨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다음 주에 할 때 다시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 현대 철학자로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비트겐슈타인하고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그거는 중요하니까 실용주의 우리가 잘못 알아 이명박이 때문에 실용주의라는 말을 완전히 베려버렸는데 그건 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영향을 끼쳤다. 다시 정리하면 쇼펜하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의지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만물 모든 것에 관철되고 있는 의지다. 그리고 그 의지는 끊임없이 충족을 욕구하려고 한다. 근데 그것이 행복한 것인 줄 알고 욕구하는 것인데 철학자가 보기에는 또는 천재적인 예술가가 보기에는 고통일 뿐이다. 철학자는 그것이 고통임을 알려줘야 하고 천재적인 예술가는 미적 경험을 통해서 그런 욕망을 그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 이게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이 여기 불교에서 스님들이 그 딱 뭔가를 깨우치면 법열의 견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법이라는 게 도죠. 우주 만물의 이치.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의 어떤 희열 그런 거잖아요. 경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이건 그냥 지극히 저의 헛된 상상. 그 정도의 상상.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죠. 어디, 그래도 여기 막 이렇게 그런 경지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술가께서. 여포처럼 생긴 예술가는 어떻게. 저는 도대체 예술가는 거리가 멀어서. 있어요? 저 모르겠는데요. 미적 경험을 통해서 저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자기가 생각인 예술은 뭐예요? 오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오락? 엔터테인먼트? 즐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쇼펜하우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예술론이 되게 부담스럽겠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죠? 아,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도대체 어떡하라고 예술을, 그러니까 예술이나 이게 미적 경험을 갖다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는 전혀 없는 거죠, 이거. 존재의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니까. 변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변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근데 이게 사실 인간의 변형 이렇게 말하면 정말 완전히 저 존재 자체의 어떤 뒤집어 깔거든요. 인간을 뒤집어 깔 정도로 확 바뀌는 거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미적 경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할까 이거는 좀. 근데 이 당시에 이 낭만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성적인 세계 기획 그리고 그 이성적인 세계 기획을 통해서 제도를 바꾸고 어떻게 해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약간의 좌절의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제시되는 게 이게 낭만주의적인 기획이었기 때문에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 상당히 그 이들에게 현혹시키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술과 미적 인식을 구원의 방법으로서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이게 이제 쇼펜하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쉬었다가 니체 하겠습니다.